서울 은평구의 2022년 교통안전지수가 B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평구는 인구 47만 600여 명, 도로 연장 368.99km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 한 해 동안 총 91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9명이 사망하고 1,25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률을 살펴보면 인구 10만 명당 195.07건, 도로 연장 1km당 2.49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1.92명, 도로 연장 1km당 사망자 수는 0.02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22년 교통안전지수를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은평구는 자전거 및 이륜차 영역에서 가장 취약한 D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륜차 사고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운전자 영역은 C등급, 보행자 영역은 B등급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1년 교통안전지수는 C등급이었으며 2020년에는 사업용 자동차 영역이 D등급으로 가장 취약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20년 기준 사업용 자동차 영역 중에서는 특히 버스 사고가 취약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은평구의 교통안전 수준은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전거 및 이륜차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이륜차 운전자 교육 강화 등 인프라와 제도 개선을 통해 사고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 강화,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등을 통해 운전자 영역의 사고 예방에도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